waka crawling. Waka waka waka. To a honey one high. Yeah. Excuse me, I'm walking like zombie. 빠짐을 두고 미치고 팔짝 뛰어 jumping. 지리기를 기억해 손모양 총모양 바카 바카. 거리돌이 되어버린 난 너의 I'm chopper chopper. Blah blah blah keep blah blah you blah blah stop talking. 떠나버린 감정은 덫질을 주저없이 더 bum bum bum. Never gonna stop this, 너 망설임 없이 go. 찾고 있던 근도 이제 누구게 난 줘. 한참 넘나간 채로 무거운 다리를 끌며 걸어. 헤매난 어딘가 찾아가 누군가 네가 없는 황혼에서 새벽 발목을 움켜잡은 이건 이별. 어둠 속에 위태롭게 비쳐지고 있어. 날 위해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. Yeah,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. 어차피 다 끝났다면 네 마음이 떠났다면 희망도 남김없이 버려. 날 위해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. Shoot out, shoot out, shoot out. 언젠가 농담이 그게 더 잔인하게 들려. I saw the 차갑게 waka waka waka crawling. Waka waka waka. Waka waka waka crawling. Waka waka waka. I ain't what I am. I ain't no risky privacy. I can privacy. Ooh, I wanna take your time. Gonna make that river up like a beast. Huh? 떨리는 몸숨이 너무 가빠들라 바깥 불가 바깥 구름 어미를 켜 세우기 좀 바빠. 너를 원한 그 후로 내 맘은 멀쩡한 곳이 없어. 대처는 어딘가 그래도 너니까 네가 없는 황혼에서 새벽 발목을 움켜잡은 이번 이별. 어둠 속에 위태롭게 비쳐지고 있어. 날 위해 shoot out shoot out shoot out. Shoot out, shoot out, shoot out. 어차피 다 끝났다면 네 마음이 떠났다면 희망도 남김없이 버려. 날 위해 shoot out, shoot out, shoot out. 다음에 shoot out, shoot out, shoot out. 언젠가 농담이 그게 더 잔인하게 들려. 어서 더 차갑게 fire. 지금 네 입으로 끝이라는 말을 내 심장에 써줘. fire. 같은 희망을 끝나줘. 날 위해 shoot out.